없다는 게 없다는 게 진짜 너 같은데 흔한 꿈도 잘 없다는 게 하지만 그 알아 다른 게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 나 죽지 못해서 술이나 좀 줘봐 술이나 좀 줘봐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만들지만 뭐든 좋아 뭐든 좋아 백두산이가 술 마시는 건 사실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 So far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날아가는 꿈이 있다면 Don't fly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날아가는 꿈이 있다면 Swing 그대의 창과 삶의 끝을 함께하길 Swing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계하리 Swing 결국 시간의 끝을 만개하리 Swing 시작은 미약하지 언제 끝은 창대야 그래 시발 속지 못해서 살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이 무엇보다 괴로운데 외로운데 주변에선 하나같이 정신 차리 난 말뿐이 내 화보 위에 상대는 뭐 나뿐인데 뭘 화보 위에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숨 쉬는 게 친구와 단속조차 멀어 도망가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조급하네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힘지고 모든 게 사라졌음 말 신기루 저런 사라졌음에 사라졌음에 이젠 비를 먹을 나조차도 사라졌음에 이렇게 세상에 나 버려지네 그 순간 하늘과 멀어지네 떨어지네 So far 지라도 관대하리 Dream 결국 시간의 끝을 만대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하지 언제 끝은 창대하리